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들려주는 시장 소병익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첫눈도 오고 한 주가 그랬습니다. 첫눈 같은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월이 오면 보고 싶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얀 눈이 포근하게 내 얼굴을 감싸듯 당신의 따뜻한 하얀 손을 떠오르게 하는 눈이 펄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하늘 아래서 당신처럼 곱디고운 당신 닮은 하얀 눈이 송이송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소복소복 쌓인 하얀 길을 뽀드득 뽀드득 걸으며 둘만의 발자국을 하얗게 새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순백 미와 백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와도 기다리는 것은 첫눈. 첫눈에 노래하고 싶고 첫눈에 그리워하고 싶은 당신은 당신 향한 내 마음이기에 첫눈 기다리듯 언제나 당신을 기다립니다. 첫눈 같은 순수한 마음을 소유한 당신이 첫눈 같은 순수한 모습을 닮은 당신이 무척 보고 싶습니다. 첫눈이 이렇게 사람을 또 첫눈이 연인 애인 그 당신 이런 거를 참 떠오르게 하죠. 자, 오늘은 며칠 전에 첫눈이 왔었기 때문에, 눈이라는 소재로 글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빌겠고요. 자, 눈이 내리네. 이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색소폰 솔로입니다. 소프라노 색소폰입니다. 예, 눈이 내리네. 예, 소프라노 색스폰이었습니다. 아,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잊고 살았던 지난 날들의 기억들을 끄집어내 볼 수 있는 난 이런 날이 너무 좋더라. 부추 넣고 감자 넣고 양파 넣고 청양고추 듬성듬성 골고루 섞어 고소한 냄새 풍기는 부침 하나 지글지글 붙여서 친구들과 모여 앉아 세상사 질펀하게 풀어놓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난 이런 날이 너무 좋더라. 비록 빈 둥지 같은 모습으로 저물어가는 중년의 나이일지라도 오늘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난 이런 날이 너무 좋더라. 그렇죠. 예, 도란도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옛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 좋죠. 부치기에 너무 좋죠. 그 뭐 있고 없고 그런 걸 뭐 따지기보다는 그냥 없어도 편안한 그런 친구와 만나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를 그 보내면서 하루라는 음악을 또 엘토 색스폰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엘더 색스폰 연주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자,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요. 참, 사랑이 아마 그 하루 전부를 차지하는 것 같죠. 사랑하지 않으면 뭔 힘이 생기겠어요. 일할 힘도 안 생기죠. 아, 오늘은 그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하겠어요. 우리 책 읽어주는 시장에서 좋은 책 많이 소개하고 읽어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또 성공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장사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일본 전산이야기라는 책을 그 소개해드리는데요. 요즘 일본의 성공 신화들이 서점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 골라봤는데요. 1973년 4명의 직원과 3평의 작은 시골 창고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계열사 140개의 직원이 13만 명을 거느린 매출 8조 원의 막강한 기업으로 성장한 일본 전산. 그들은 어떻게 10년 장기 불황에서 살아남아 오늘을 이루었는가? 라는 그런 글을 이렇게 파헤친 그런 책인데요. 첫째,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을 움직여야 하겠죠. 움직여야 살죠. 둘째는 열정을 잃지 말고 그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진화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공이란 거창하고 멀기만 한 미래의 그림이 아니며 바로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해나갈 때 비로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임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멀리, 뭐 사랑이 멀리 있고 성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차근히 자기 일을 충실히 해내는 게 그게 성공이라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깊은 밤을 날아서라는 이문세 씨의 그 곡을 한번 엘토 색스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라는 곡인데요. 또 이 가사를 보면 진짜 유행가 가사들은 진짜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와 같다.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를 날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 같은 꿈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날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참 글 좋잖아요. 아, 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인간 시장이나 그 TV에 나오는 그런 데서 많이 봤던 그런 글을 한번 소개하겠어요. 4.5톤 트럭 안에 부부라는 그런 글인데요. 화물 트럭 몰던 남편이 덜컥 병에 걸렸다. 아내가 운전을 배워 서울 부산을 일주일에 세 번씩 함께 왕복한다. 신장병을 앓는 남편은 시속 100km 트럭 속에서 하루 네 번 투석을 하곤 골아떨어진다. 밤 11시 영동고속도로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남편은 신장투석을 한다. 살기 위해 부부는 밤낮 없이 달린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차창을 타고 흘러내린다. 밤 11시 이은자 씨가 운전하는 4.5톤 트럭이 영동고속도로 하영선 여주 부근을 달린다. 트럭이 차선을 바꾸자 트럭 운전석 뒤편에 매달린 링거팩이 마구 흔들린다. 남편인 신원섭 씨가 누워서 복막 투석을 하고 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트럭 속에서 투석은 30분 만에 끝났다. 10년 전부터 신장병을 알고 있는 심 씨는 하루 네 번씩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투석을 한다. 투석을 마치자마자 심 씨가 코를 골며 잠들었다. 시끄럽지요? 하지만 저 소리가 나한테는 생명의 소리예요. 가끔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손을 뒤쪽으로 뻗어 남편의 손을 만져본다. 권하게 잠든 남편, 고맙고 또 고맙다. 부부는 일주일에 세 번씩 서울과 부산을 왕복한다. 수도권 지역 공단에서 짐을 받아 부산 지역에 내려놓고 부산에서 짐을 받아 서울로 가져온다. 원래는 남편이 혼자서 하던 일, 하지만 5년 전부터 아내가 함께 다닌다. 랜더카, 택시, 버스, 안 해본 운전이 없는 경력 35년 베테랑 운전사인 심 씨는 1995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뇌졸중이 아니라 나아질 무렵 다시 심장병으로 6차례 수술을 받았고 신장병까지 겹쳤다. 사업은 망가졌고 고단한 병치레 끝에 자녀들과도 사이가 멀어졌다. 아이 둘, 딸 하나, 가운데 막내 아들 제외하고는 연락도 하지 않는다. 출가한 큰딸과 아들에게는 더 이상 손 벌리기가 미안해 연락도 못해요. 저희끼리 잘 살길 바랄 뿐이죠. 아내 이 씨가 한숨을 내쉰다. 운전석 옆에서 남편 수발을 들던 이 씨는 2004년에 아예 운전을 배웠다. 몸이 아픈 남편과 운전을 교대로 하기로 했다. 트럭이 안산 공단에 들어서자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다. 좁고 복잡한 시내 길은 남편 심 씨가 고속도로 같은 쉬운 곳은 아내 이 씨가 운전을 한다. 낮에는 지방에서 전날 밤 싣고 온 짐을 안산 반월공단 공장에 돌며 내려놓는다. 해질녘이 되면 쉬지도 않고 지방으로 가져갈 물건을 싣는다. 저녁 7시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집에 눈 붙이러 잠시 들렀다. 남편은 집까지 걸어가기 힘들다며 그냥 차 안에서 쉬겠다고 한다. 아내만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향한다. 이틀 만에 돌아온 집은 온통 빨랫감과 설거지감으로 발 디딜 틈도 없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막내 아들 주시타거리도 이시목이다. 집안 청소를 마친 이씨는 무너지듯 쓰러진다. 좀 쉬었어? 밤 10시 짧은 단잠을 자고 돌아온 아내에게 남편이 한마디 던졌다. 무뚝뚝한 남편 앞에서 이씨는 말없이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밤 12시 어느새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뒤에 누워있던 남편이 눈을 뜨며 라면이라도 먹고 가자고 했다. 충북 괴산 휴게소에 도착했다. 주차장에 트럭을 세워놓고 이씨가 트럭 옆에서 라면을 끓였다. 남편은 다른 사람이 끓인 라면을 먹지 못한다. 신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 특유 입맛 때문이다. 먼 길을 달려온 부부는 남해고속도로 장유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며 다시 하루를 준비한다. 라면으로 허기를 달랜 부부가 다시 트럭을 모은다. 새벽 2시쯤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에 도착했다. 휴게소 한쪽에 차를 주차시킨 뒤 남편이 운전석 뒤편 남은 공간에 전기장판을 깔고 눕는다. 아내는 운전석에 나무 화판을 깐 뒤 잠을 청한다. 뒤쪽 공간이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하긴 하지만 한 사람이 누워도 몸을 뒤척일 수 없을 만큼 좁다. 이렇게라도 함께 잘 수 있어 좋습니다. 꼭 신혼 단칸방 같지 않아요? 남편 심씨가 애써 웃는다. 새벽 4시 캄캄한 어둠 속에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새벽 6시 전에 톨게이트를 통과해야만 한 통행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구마고속도로로 바뀐다. 심씨 부부가 이틀 동안 10여 차례 고속도로를 바꿔 타며 돌아다닌 거리는 1200여 킬로미터. 한 달 수입은 기름값 통행료 제외하고 350만원 정도이다. 일감이 없는 날도 많다. 트럭 할부금으로 매달 180만원, 심씨 약값으로 50만원이 들어간다. 정부에서 6개월마다 기름값 보조금 명목으로 150만원이 나오지만 남은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빠듯하다. 그래도 약값이라도 나오니 다행이지요. 남편 몸이 조금 나아져 같이 다닐 수 있는 게 행복이라면 행복이고요. 가속 페달을 밟는 이 씨의 표정이 밝다. 피곤해도 자동차 타고 여행 다니는 심정으로 일하지 뭐. 일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남편과 아내가 손을 꼭 쥐었다. 저는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라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또한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 숙여 내 그 자신을 그 돌아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하고요. 세상을 타박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한탄하며 살아온 것이 마냥 창피하고 이 부부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삶이야 다 뭐 어디 똑같겠냐마는 그래도 이런 그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기다리겠소라는 저 색소폰 음악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소. 이 가사도 보면은 아까 4.5톤 트럭 안의 부부처럼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만 생각나는 너, 너의 탓이 아니라 미운 나의 마음이요. 잊으려 애를 쓸수록 더욱더 생각나는 나, 나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나의 바보 같은 마음. 기다리겠소 영원히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사랑하겠소 영원히 저 태양 식을 때까지. 언젠가 다시 오리라 행복했던 그 시간들. 그래 꼭 울 거야 난 기다리겠소. 영원히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사랑하겠소 영원히 저 태양 식을 때까지. 언젠가 다시 오리라 행복했던 그 시간들. 그래 꼭 울 거야 난 기다리겠소. 이런 희망이 없다면 이 부부가 이렇게 진짜 아름답게 세상을 살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다음 노래는 제가 또 남자라는 이유로 라는 노래를 테너 색소폰으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 가사가 또 그래요.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을 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기다림이라는 거 참 좀 길고 좀 그렇죠. 자, 남자라는 이유로 테너 색소폰 연주곡으로 듣겠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였습니다. 맹작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효하지 마라. 첫째, 게으름. 자신의 몸을 게을리하여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노는 것. 술을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이기심. 재물을 탐내고 자기 처자식만 위할 줄 알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욕망. 자기의 욕망만 채우다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난폭함. 난폭하고 사나운 행동을 해서 부모님을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게으름을 피우거나 부모님께 수고로움을 끼치지 않았는지,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밖에서 친구들과 싸움을 하여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요즘에 뉴스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또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는 그런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공자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노래말이 있는 그런 노래를 한번 불러보죠. 우리가 존재 이유, 존재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존재 이유. 널 사랑해 기다려줘 예. 저 김정환 씨의 그 사랑하는 날까지 이 또 가사도 또 참 저 우리 삶을 얘기해요. 예. 삶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떳떳하게 그냥 자기 소신껏 사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번거지에 그 집세기 신임은 어떻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솔직한 삶, 그것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삶 아니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 필요하죠. 집세기도 필요하고 뭐 하루살이 곤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100점도 필요하고 0점도 필요합니다. 예. 0점 맞았다고 해서 밥 먹고 저 대변 안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삶이 똑같아요. 0점 맞았다고 해서 뭐 무슨 말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글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또 뭐 예? 조금 불편할 뿐이지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예, 말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다 서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와 자신을 갖고 솔직하게 사는 진실한 삶 그게 더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저는 이 방송하면서 상당히 그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저 여러 사람들한테 나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봉사활동도 하지만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제일 그 싫어하고 아주 마음에 아주 없었던 그 노숙자라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제가 노숙자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하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그런 기회가 돼서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경험을 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노숙자 배식 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기회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회를 먹을 기회를 주고 이렇게 먹고 자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에너지가 힘이 솟죠. 힘이 있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세 개가 좀 맞아야 돼요. 근데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아 이렇게 기회도 안 주면서 욕만 했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 식사를 드시는 모습을 보고 아 희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아침마당에 그 노숙자 했던 분, CEO 한 분이 나오셔서 그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참 남다르게 봤습니다. 그렇듯이 용기를 잃지 말고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워가는 일이 세상을 또 이렇게 제패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전자에 소개한 일본 전산 이야기, 일본 전산 그 이 책도 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렇게 그 알면서도 성공을 못해요. 예, 실천을 못한다는 거죠. 실천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 다 그게 어렵죠. 사실 그게 실천하기가 좀 쉬운 건 아니죠. 네 명의 직원과 세 평의 작은 시골 창고에서 시작해서 140개 계열사와 13만 명을 거느린 매출 8조 원에 막강한 기업. 부럽지 않아요? 이런 건 다 다른 차이가 아니고 내가 생각만 하고 실천을 안 했을 때는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진 않죠. 하지만 생각보다는 실천을 했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200%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이 성공의 그 사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나름대로 듭니다. 세월이 가면 이라는 노래를 또 엘도 색소폰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세월이 가면이었습니다. 예, 세월이 가면 아쉽죠. 예, 아쉬워야 정상이죠, 또. 아무튼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하루하루를 마무리 잘 하면서,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사는 그런, 떳떳한 삶이 더, 값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서두에 읽어드렸던 나는 이런 날이 너무 좋더라 라는 글을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볼 수 있는 난 이런 날이 너무 좋더라. 부추 넣고 감자 넣고 양파 넣고 청양고추 듬성듬성 골고루 섞어 고소한 냄새 풍기는 부침 하나 지글지글 붙여서 친구들과 모여 앉아 세상사 질펀하게 풀어놓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난 이런 날이 너무 좋더라. 비록 빈둥지 같은 모습으로 저물어가는 중년의 나이일지라도 오늘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난 이런 날이 너무 좋더라. 그렇죠. 별 욕심 없이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아요? 뭐 부치개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은 그 뭐 금 뭐 은 보화가 아니고 행복은 이렇게 부치개 예? 이렇게 집세기 이렇게 그 숭룡 이런 곳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송년회다 동창회다 뭐 뭐다 해가지고 모임도 많고 그럴 텐데 저 삶에 또 그 한편으로는 활력소도 되고 한편으로는 또 그 너무 과식이나 과음을 해서 자신한테 무리가 되는 그런 그 날이 많아요. 서로 또 몸도 추스려가면서 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기쁨으로 에너지를 충만하면서 사랑을 또 가꾸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두 또 잘 보내시고요. 돈도 많이 버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자, 정 하나 준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 하나 준 것이라는 음악을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몰랐네 아 몰랐네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네. 아, 몰랐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줘 노래 들려줘